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 대회 준비위원회가 23일 러시아의 전로 로병사회단체 전투적 우위 연예변강 지부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주요 계기들에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며 이를 위한 첫 사업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다섯 돌세에 즈음하여 회고위원회를 결성하고 회고모임 영화감상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핀란도 준비위원회가 20일 헬싱키에서 결성되었습니다.